때문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지. 기대했던 첫 등 내게는 왠지 특별한 날이 될 듯해. I can be a gentleman cause I'm your boyfriend. 고민 끝에 밤을 꽂아 세워버렸지만 아침에 쫓아 깨지 않은 시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초침이 괜히 밉지. 너랑 사귀게 된 뒤부터 매일 억된 feeling. All night girl I think about you all night girl. 내 이름은 그댈 보게 돼. And I don't know what to say. 만나는 Sunday 기다려왔던 Sunday. How we do, how we do, how we do, oh yeah. 시간에 조금만 빨리 달려줘. 너를 만나는 Sunday 상상만 했던 Sunday. 오늘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No way it's Sunday 자꾸만 애처럼 Sunday. 꿈꾸던 데이트 나 참 예쁜 별과 예쁘다. 나 비추는 빛 오늘따라 더 모든 세상이 나 위한 것 같아 right. 오늘 밤만큼은 Batman 너 위해서야 darling. 만약 시간이 너란 주식이라면 투자를 하지. 너와 이분 all choice 어장은 포위 내 맘은 너와 중에 나는 cold story. 네 생각만 가득했지 하루 종일. 오늘 밤까지 네 환상의 잠 못 이루겠지. Oh love Sunday 기다려왔던 Sunday. Giddaryo왔던 Sunday. How we do, how we do, how we do, oh yeah. 시간아 조금만 빨리 달려줘. 너를 만나는 Sunday 세상만 했던 Sunday. 오늘은 한숨도 못할 것 같아. 너라는 해 같은 Sunday. 너와 내 첫